사실 다 잃어버린 Bring me up, bring me up 날 찾아내야 해 한계를 뛰어넘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 Bring me up, bring me up Wake up, we press for time 어느새 그 순수했던 애는 컸어 이제 내가 불안한 사회인지 체계와 새로운 나와 고약을 악몬의 삶의 가슴 내 가치를 매길 수 없어 난 건 바꿀 수 없는 life 우리 현실이란 가마솥은 죄란 너 삼은 건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을 듯 불어나는 너 내 게임에 wake me hate 목표까지 lean you will be like 그 그만 사람 더 자신 하나 둘씩 또 맞춰간 게임 Wake me up, wake me up 지금의 날 믿어 oh, 나를 향해 던진 물음표 없는 그 질문들 Wake me up, wake me up Deepala Revolution, yeah 정신 바짝 차려 눌지 보상기 착각 회색 빛깔 도시들을 탁한 공기와 지가워지는 김 서고 빠진 애와 척추의 옴지 차갑게 타락해버린 진실 분열된 주체 속의 껍질 Free love, real 내내 또 다른 날 깨워 꺼져 있던 희미한 불빛 세상이 원했던 답은 절실함에 눈멀어 목소리는